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코너죠. 오랜만에 돌아온. 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관 속에서 드릴 뻔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나 자신도 속여버리는 자기소개서 차소. 쌀!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아, 이거 너무 기다렸어요. 좋아하는 그룹, 좋아하는 관뚜껑 덮었던 네. 건데. 네. 2부가 기획하고 2부가 다시 관에서 끄집어낸 자소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기소개서만 읽고 지원자의 인생을 상상해보고 썰을 푸는 코너로서 자기소개서는 패널들의 지인에게서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미를 우적우적 할 일이 없죠. 이게... 그래도 먹는다면은 저는 안 먹어요. 이분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네. 예, 제가 관해서 이거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참고로 제 지인은 아니고요. 누군가의 지인으로부터 자소서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할래요. 받았다고. 아, 고성이 확실하게 안 먹는 거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금 뽑아나니까. 2부 개런티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소서는 희망천님께서 한번 우리가 또 소제목을 달았죠. 네.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소제목을 한번 멋들어지게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로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망가도 우리 민족이었어. 그렇죠. 망가가 그 일본 만화 그렇죠. 망가. 그렇죠. 다른 망가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토르님께서 아 네네. 자소서 전문이시죠? 네, 낭독해 주시겠어요? 자소서 까는 거 전문이죠. 그렇죠. 네. 전문가 우리. 그렇죠. 저희 지금 펜 들었고요. 메모하면서 네. 한번 읽어봤지만 포인트 잡아야죠. 그렇죠. 네. 자, 희망 직무 모바일로 적어주셨어요 이분.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모바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11년 처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였습니다. 일단은 벌써 여기서부터 네, 전 지루해요. 지루하고 표현도 이런 표현 이용하면서였습니다. 이런 거 쓰면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노잼. 바보 같은 표현이고 뭐 재수학원 다니면서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 아 네네 그래요 하지만 2011년 대학 가서 스마트폰 기존 선는 자 이건 뭐 합쳐 논 이런 네. 거 쓰면 안 돼요 원래.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너무 지루하니까. 네네. 2011년부터 스마트폰을 썼고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다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 네. 그리고 모든 걸 대체하고 모바일은 2010년 5G가 본격화되어 IoT, VR, AR 등 최첨단 기술 뭐 융합해가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대요. 뭐 얼마나 발전하지. 그래서 나는 이런 직무에 지원하게 됐다. 어떻게 볼까요?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게 그 외에 그런 거 있어요. 삼성이나 LG 그 뭐야 저쪽 강남에 있는 본사에 가면은 전자? 어떤 그런 자신 그 회사의 미래 아니면 보지 그 기획관 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저희 삼성전자는 앞으로 2020년까지 5G, VR 시장을 뭐 이렇게 점유해 나갈 뭐 글로벌 세계 기업으로서 막 이런 광고 하잖아요. 그거 멘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희망 직무 모바일 써줬는데 이건 진짜 모바일 그 그냥 모바일 자체 핸드폰 핸드폰만 보고 그 시장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무슨 그냥 경제학자처럼 쓴 거예요. 엘빈 토플러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 시장은 뭐 5G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뭐 이런 거. 이거는 근데 뭐 헛소리예요. 이거는 왜 지식인 가면은 답변 달아놓고서 출처 내 머릿속 맞아. 있잖아요. 출처 내 머릿속이에요. 맞아. 저 이 정도 글은 저 레퍼런스 없이 쓸 수 있어요. 가서 이거는 희망직무 아무거나 주면은 네. 내가 안 좋아하는 일도 쓸 수 있어. 이 정도는 다 쓰죠. 희망직무 장의사 네. 쓰고 내가 아 장의사 이번에 한번 써볼까? 빙의 20분만 고민하면 돼. 그럼 이런 글은 금방 나와. 네. 수백 장 써 진짜. 한번 써볼까요? 아 진짜. 자 장의사 요즘 상조 시대는 제가 처음 장의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0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보람상조의 직원들은 야, 자기 뭔가.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처럼 불철주야로 열심히 맞아 맞아. 저는 그것을 보고서 아, 이 장애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로서 인간의 가는 길을 끝까지 마무리해주는 인간의 존엄을 책임지는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금방 나오죠. 네. 대본 없는 겁니다. 안 절었어요. 그리고 맞아. 안 절었어. 이거 외웠어 내가. 아, 이건 기본 틀이야. 기본이야. 이건 기본 틀이야. 기본도 아니야 이거는. 어. 상식이야. 아, 이거는 그냥 줄줄 나오는 거야. 그냥 자동반사. 네. 자동반사 글이 이거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전문적인 내용 뭐가 있어? 상조 그 산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 없죠. 하나도 없어. 없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내가 했던 거랑 연관되는 내용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죠. 그냥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와서 상조소 회사 저거, 있었어. 저거 솔직히 상조회사 CF 한 10개만 유심히 보면은 나올만한 10개 안 봐도 돼. 하나만 봐도 돼. 그 나올만한 멘트들이네. 어, 진짜. 맞네. 일단은 이건 첫 번째부터 개판 5분 전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5분이나 줘요?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5분 전에 바로 개분이에요. 바로 못 써 이거는. 아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이거는. 이분 좀 심해요 저희가. 한번 지원 동기도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지원 동기. 휴학을 하면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인칸토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요시오카 IT 산업과 이용할 거. 그러니까 이게 배민이니까. 말이 안 돼. 배민이니까. 배민이니까 일단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 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인칸토는 다른 시점들과 달랐습니다. 자 인칸토 갑자기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하죠. 그렇죠. 네 갑자기 하죠. 근데 뭐 인칸토가 여기는 뭐 다른 가게랑 다르게 처음부터 밑재료를 사와서 손질을 직접 하고 소스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곳이네. 모든 재료가 셰프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만큼 딴 데보다 맛있고. 그러니까 인칸토에 인칸토가 대한 광고를 해주고 있죠. 인칸토 에쓴 자소서가 아닙니다. 그쵸.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인데 예. 인칸토는 지금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쓰는 예. 것 같아 느낌이. 예. 그거 되게 맛도 있대. 네. 뭐 블라블라 다 버려요. 어차피 네. 다 개 같은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에 음식점 입장에서는 주문을 대신 받아주고 포장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이 나오는 예상 시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며 서로에게 좋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 네. 않을까요? 일단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부터 시작한 배달의 민족과 저의 생각의 시작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다를 수 있으면 안 와야겠죠? 겉아야지 와야죠. 하지만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는 기본적인 생각과 도착점 같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왜 왔어? 이거는 기본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냥 잘못됐어. 이거 뭐죠? 지원 동기인가요? 네, 지원 동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건 웃긴 거야. 나는 너네들이랑 생각이 달라. 그래도 어쨌든 잘 팔고 싶다는 건 똑같으니까 나 가고 싶어. 이거야. 그쵸. 할 말이 없게 만든. 진짜 할 말이 없죠. 개판이 할 말이 이거 개판이다. 이거는 뽑아주면 안 돼. 뽑아주면 회사의 해악이야 이거는. 그쵸. 회사에 안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거는. 나 너네랑 안 맞아. 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황당한 내용. 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부터 시작한 배달의 민족과 저의 생각은 시작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생각은 시작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문이죠. 비문이죠. 최악이에요 최악. 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랑 자기랑 지원자 생각이 다르면은 안 넣어야지. 그죠. 왜 와? 통과했지. 내가 내 얘기한 거잖아. 이거 만약에 경우에 이게 서류가 통과해서 면접 가는 거야. 면접 가는 건데 그 지원자는 지원 동기가 뭐예요? 지원 동기가 저희랑 그 배달의 민족에 이제 하는 그 시스템이랑 추구하는 시스템이랑 그 지원자의 생각이 다른데 그 왜 지원한 거예요? 그럼 왜 지원한 네? 거예요? 네? 그 돈 많이 주고 맞아요. 복지 좋다고 해서요. 네. 그거잖아. 그 그냥 취준해야 돼가지고 넣었어요. 이거잖아. 근데 전혀 접점이 없다. 뭐 이게 거기서 인칸토라는 식당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었다. 이래서 나는 관심이 있었고 그럼 그것도 좀 억지로 말이 안 돼. 어거지야. 인칸토가 나올 필요가 없어. 맞아. 이거는 배달의 민족을 쓰기 위해서 어거지로 자기가 음식점에서 뭐 한 달이든 하루 이틀 일해 본 거 예. 그냥 쓴 거야 그거는. 이거 워낙 이거마저도 구할 수도 있어요. 어. 요식업으로 유명해진. 어플 근데 배달의 민족을 이걸 뭐냐 단순히 어플로만 어플이 아니라 요식업계로만 접근하는 게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계기 이거를 배달의 민족에 있던 사람들이 초기 이제 운영진들이 왜 이런 니즈를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약간 이게 이 회사 자체가 벤처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탐구 과정을 자기도 그런 탐구와 탐색, 그냥 모험 정신을 약간 중요시하는 벤처 기업이니까 그런 과정을 자기도 지원 동기로 맞게 써야 돼. 내가 그런 거 탐구해봤던 거, 아니면 내가 도전해봤던 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써야지. 여기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 관련해가지고 내 관련된 경험을 생각해봐야지. 이미 마음을 먹었어. 대단스럽다. 그래서 인칸토가 나온 거야. 지금 토르님 말씀은 기업의 세계에 맞는 지원 동기를 작성해주셔야 한다. 당연한 얘기.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굳이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쓰면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자소서를 막 개판으로 적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쵸. 이거는 진짜 개판이에요. 이건 개판 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이거 파일럿 이거 그 본방 하기 전에 자소서를 시험 방송을 좀 몇 개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단연 압권. 단연 압권 진짜. 넘어가죠.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네. 뭐 지원 동기가 없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냥. 차라리 안 오고 싶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자기 이게 백미예요. 아, 예. 백미.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타이틀부터 죽입니다. 오타쿠. 예. 리얼이에요. 이거. 리얼이지 않치고. 진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오타쿠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타쿠라는 단어의 아, 또 문장이 또 길어요. 호흡이 길어. 하지만 저에게 오타쿠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의 취미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의미를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뇌피셜인 거예요. 뇌피셜. 다 필요 없고 저는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자, 회사에는 상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몸 쓰는 거 좋아한대요. 사회 농구나 소속 때 정규적 농구로 정규적이란 정기적이겠죠. 정규적으로 농구하는 거는 프로 선수겠죠. 프로 선수 정규 시즌. 정규 시즌 뛰는 사람인데 정규적이라는 거 말이 틀렸죠. 이미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존나 웃겨요. 진짜 특이하게도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어쩌라고? 왜 알려줘? 이게 TMI라고 하나? 그렇죠. TMI도 TMI. 아니야 이거는.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도 아니야. 네. 인포메이션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useless. 이거는 자기 취향 소개. 자기 취향 소개. 자기 취향 소개 및 자기 변명. 그 페북이나 오타쿠라고 하지 마. 맞아. 오타쿠가 내가 오타쿠이면 내가 정의한다. 맞아. 내 블로그에 쓰면 되지. 내 블로그. 맞아. 이거 자기 중요하네. 소개를 회사에서 왜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보고 그 설명은 내가 너를 뽑아야 될 이유를 소개해보라는 건데. 근데 오타쿠이면 왜 뽑아? 그리고 오타쿠라는 의미를 정해놓았으면 일반적인 의미로 가져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 그 오타쿠인데 내가 오타쿠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오타쿠고 대신에 내가 그 오타쿠는 보통 매니아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매니악이죠. 그렇죠. 매니아가 아니죠. 네. 매니악이라고 해야겠죠. 네. 한 가지 미친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떤 거에 미쳐 있어서 내가 그 어떤 결과를 냈었는지 그런 리절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만약에 뭐 만화를 좋아한다. 만화를 좋아해서 내가 그 나라 언어 만약 일본 만화 좋아한다. 그 일본어 그 너무 관심 갖게 돼서 JLPT 뭐 1급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내 자기 어필도 되고 내가 그 언어에 대한 그 이해도도 높다. 그리고 뭔가 하나에 빠지면은 뭔가 하나를 진짜 열심히 쟁취하려는 성격을 반증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에 대한 추진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열정에 대해서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진짜 오타쿠의 변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림이 전혀 안 잡힌 게 뭔지 몰라. 오타쿠지만 운동을 좋아해. 하지만 보는 건 또 안 좋아하지롱. 그리고 난 정규적이다. 정규적으로 난 농구도 하지. 정규적이지롱. 정규직 되고 싶지롱. 이방천이 아주 좋은 표현이다. 이거는 인사담당자 놀리는 거잖아요. 인사담당자랑 장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거는 진짜 정말 찢어야 돼. 이거는 아니, 전화를 해서 진짜 약간 조언을 줘야 돼. 어떻게 했으면 정원을 좋아가지고 저기... 아 이거 진짜 쓰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네. 이거는 진짜 다른 회사에서 보면 화낼 수도 있다고. 앞으로 쓰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쓰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시작한 이후로 토르님의 입이 지금 아웃바를 달리고 있어요. 맞아. 지금 다른 거 지금... 너무 텐션 떨어졌었는데 최고야 지금 완전. 지금 맥라렌이야 맥라렌. 입이 막 남욕하는 거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까고 이런 건 전문이에요. 또 고소미 안 먹는다니까 신났어요. 맞아요. 자 다음 자기소개 가치관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일단 이 구성부터 너무 이상해요. 자기소개를 한 해 단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게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일단은 자기소개 가치관 영화 만화책을 좋아하는 저는 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그냥 안 읽어봐도 돼요, 솔직히. 그쵸. 여기 뭐 킬링 파트나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만화책인 원피스 메인 캐릭터 중 하나인 도플라밍고의 대사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만화는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대사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들과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의 가치관은 다르지. 느낌의 세계! 이 장소야말로 중립! 느낌의 세계! 정점의 선언차가 선악을 뒤엎는다! 느낌표 3개! 정의는 이긴다고? 물음표 느낌표! 이야 당연하지! 승자만이 정의다! 느낌표! 입니다. 제 가치관을 정의로 만들기 위하여 승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거를 뒤엎는 내용이 나오네요. 뭘 적은 거죠? 아, 이제 더 읽어보세요. 네. 네. 세상에 다양한 삶이 있듯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와, 이거는 다른 만화책인 베르세르크에서도 주인공인 가츠는 착한 편입니다. 나쁠 때도 있다는 얘기겠죠. 잠깐 이게 사이드 말하는 착한 쪽의 사이드인지 착한 아니면 착한 사이드라는 건지 착한 편이라는 건지. 그러네. 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뭐 어떤 느낌인 거지? 일단 네. 뭘까? 하지만 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는 와 씨. 가츠는 악당이고 아 착할 수도 있고 아니야 사이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아군 아 아군이네 아군 아 사이드인 것 같아요. 가츠는 악당이고 그리피스가 착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보여집니다 이런 수동태어 안 써요 우리. 네 이중피동이죠. 네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달라기에 저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렵게 썼다. 아, 이거 달라지기에 아닙니다. 달라기에. 달라기에 그럴까요? 잘못 썼죠. 저 달라기에로 썼어요. 저. 와. 근데 저 우아하죠, 진짜 우아. 와 이거. 근데 확실하다. 이분 오타쿠 맞아요. 어. 애니 좋아요. 그거는 인정할게요. 많이 좋아요, 네. 많이. 이거를 언급하고 싶었어 그냥. 와 도플라밍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거를 그 이부가 자기가 자소서를 구해왔다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도플라밍고 얘기가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피스를 네. 얘기해? 우리 희망채님께서 후복절도를 하셨죠.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걸 와. 보고 그래서 저희가 소제목으로도 망가도 예. 예. 우리 민족이었어 예. 라는 소제목을 예. 만들었죠. 아 이거 명장면이죠. 이 장면 유명해요. 이 도플라밍고가 희망채님 아시죠? 예. 혹시 토르님은 요 장면 보셨나요? 나 저는 몰라요. 만화를 잘 안 봐서. 이 장면이 잠깐 이 장면에 저도 이제 약간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도플라밍고가 사실 루피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쵸? 캐릭터예요. 적이에요, 적. 적.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가 네, 그쵸. 굳이 영화로 따지자면 다크나이트의 조커하고 굉장히 흡사한 성격을 가진 어떤 실제로 그 닉네임이 조커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서 뭐 그렇죠. 희생시킴으로써 뭔가 네, 어떤 네, 절대 악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강한 자들이 정의가 되고 그쵸.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이런 정의 힘이 정의다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정점의 선언자가 선악을 뒤엎는다라는 이 말에서 모든 걸 사실 느낄 수 있는 그냥 그런 되게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까지 자소서에 퍼다 쓰면서까지 근데 그 내용을 뒤에 온 게 좀 웃겨요. 그죠. 제 가치관을 정의로 만들기 위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말했어? 나도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르겠어. 이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가치관을 정의로 만들기 위해서 승리하겠다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그냥 저희는 원피스의 명장면을 한번 인용했다는 게 너무 웃겨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렇게 그 명장면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닥터 히로루크. 아 근데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 아니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쓸 수는 있어. 난 쓸 수 있다 생각해. 그리고 이 일반적인 기업들을 쓴 게 아니라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벤처하다 볼 수 있죠. 네. 벤처니까 이렇게 약간 도전적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안 맞아. 아니 도전적으로 써도 인용을 못했어. 아니 그 사람이 도전적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도플라밍고가 도전적인 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또 격과 옆에 뒤에 붙인 제 가치관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 승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닙니다는 앞에 말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쓰냐고. 근데 약간 그림 그려지는 게 되게 자기를 뭔가 독창적으로 자소서를 썼다고. 아 그죠. 맞아. 배미는 특이해야 되니까. 특이해야 되니까 왜 그 배민이 무한도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막 신뢰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 양청이 약간 신기한 그런 멘트를 쳤던 것처럼 그런 걸 보고 약간 이 친구도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막 나도 약간 독창적이고 뭔가 좀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걸 써봐야지 하면서 막 쓰고 자기는 되게 뿌듯했을 거야. 그쵸. 어 느낌이 와 아, 나는 막 자소서 이런 거 썼어 막 이렇게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독창적이진 않은데 독창적이긴 해. 근데 독창적이야 진짜. 독창적이죠. 독창적인데 독립적이야 이거. 독립적으로 창조했죠. 어, 진짜 인디펜던트. 근데 모바일이 어떤 직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개발 직무인 그렇겠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겠죠. 개발 직무는 창의적이어야 하나? 창의적이면 뭐 창의성을 얘기해 주면 좋긴 하죠. 언급하면 어느 직무는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저희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정 PD 잘 편집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와 씨 지금 자소서가 너무 별로라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막 짚어주고 할 게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네. 오타쿠는 맞아요? 네, 오타쿠는 네. 맞고 마지막에 뭐 저희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자기 가치관이라는 것 같아 결국에. 그러니까 그 말을 쓰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독창적인 거 뭔가를 인용을 하려다가 어, 인용이 실패. 영화 아저씨 가장, 나오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영화 아저씨도 나와요? 아저씨 맨 처음에 나와요. 영화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나 오늘만 산다라는 대사라는 장면과 무협소설 황금백수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타쿠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작성 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진짜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어. 이 글을 제가 봤을 때 자기 색을 정말로 한번 나만의 색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완전 실패한 나만의 아니야, 색. 아니야, 나 노력도 안 한 것 같아. 나는. 노력 안 했어. 이거는 그냥 이게 맞다고 본인이 믿는 거야. 어, 이 정도면은 자기의 신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고치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제 생각에는. 일단 버려야죠. 이거. 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 이런 내용을 그 아무리 벤처 기업이라고 하고 전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썼다고는 저는 솔직히 안 믿겨요. 이 사람은 다른 기업도 아마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왜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짚는 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요약해서 읽었잖아요. 네. 중요 부분만. 그랬는데도 비문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이거를 자신 고려해서 쓴 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어, 비문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도 글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글자도 막 계속 바꾸면서 나와요. 이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오타가 자소서에 있다는 걸 전 오랜만에 봐요.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쭉 적으면 오타 검색기 해줘서 알아서 네, 네.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그 퇴고 과정을 안 거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그대로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아까 첫 번째 줄 읽었을 때 나왔죠. 사실 네, 사실 뭐 이미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자소설의 묘미는 이런 자소서도 열심히 읽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네. 네. 이거... 이런 방송이 없죠. 그렇죠. 일단은 이분 지금 자기소개서 아까 뭐 하나씩 나와서 써주셨잖아요. 오타쿠이고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와서 썼잖아요. 가치관이 뭐예요 근데? 가치관은 남을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내 가치관이고. 아 네. 그러니까 가치관이 없어 이 사람은. 맞아. 가치관이 없는데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원피스나 이런 얘기는 자기는 꼭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배민이라는 기업은 벤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어드벤처. 제가 봤을 때도 어드벤처. 그래요. 어드벤처에 대해서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만화 자기가 봤던 거. 그 내용을 그냥 쓰고 싶었던 거야. 어, 자기한테 어떤 영감을 줬던. 어. 그냥 그 감정이 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쓰고 맞아, 싶었던 거야. 맞아. 어. 아 이거는 근데. 일본 뭐 점프 만화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떨어지겠다. 아 그냥 연재용으로. 아니 관련 업계에서도 떨어질. 아 이건 관련 업계에서 떨어질래. 오타 회사 오타쿠를 뽑을 거잖아. 아 그리고 오타쿠가 아니 오타쿠 수준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아 맞아요. 어설퍼. 어 이거는 솔직히 저희 일반 그 네. 지금 저희 진행하는 두 분도 오타쿠는 아닌데. 네 다 알잖아요. 어 그리고 웬만 제 생각에 만화를 보셨던 분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만화를 잘 모르지만 약간 대중적인 만화잖아요. 비슷한 그렇죠. 제가. 베르세르크도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베르세르크는 저도 알고 있죠. 아저씨도 다 봤잖아요. 네, 아저씨도 뭐 봤던 만화인데 영화 그리고 아 영화 아저씨 어, 영화 아저씨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타쿠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벌써 신뢰를 많이 잃었어. 그러니까 오타쿠에 대해서 쓸 거면 오타쿠 진짜 오타쿠에 대해서 쓰는 거지. 그럼 거기에 가치관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오타쿠가 알고 있는 영역은 일반인이 모르고 있는 영역까지 알고 있어야 오타쿠인 거야. 그래,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럴 때 내가 진짜 미친다는 걸 보여줄 그렇죠. 수 있는 사례거든요. 이거는 포인트 잘못 잡았어. 그리고 가치관을, 그러니까 지금 자기소개에서 가치관을 설명한 거잖아요. 가치관도 무조건 회사에서 너가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길래 너를 뽑아야 되냐, 그 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쿠 쓰는 건 좋아. 오타쿠도 좋아.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거 매니악한 측면, 그거를 증명해 주고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면 돼. 그리고 다시 글을 마무리할 때, 그래서 나는 배민 가야 된다. 배민은 너네 날 뽑아야 된다.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늘 구조는 똑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지루하네. 너무 똑같은 말 한 몇 번 한 것 같네. 그러니까 솔직히 보기 이거 하기 전에는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너무 못 쓰니까. 맞아. 너무 못 쓰면 또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진짜. 적당히 못 써야지. 자, 장점, 책임감과 열정. 아, 이거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성격의 장단점 문항이죠. 네. 네. 저의 장점은 책임감과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있어요. 네. 네. 봉사회 봉사부정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언더라인, 그러니까 그 볼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봉사학회 한번 이거 빠르게 읽어볼게요. 봉사학회 학교를 통한 봉사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좀 더 다양한 봉사 경험을 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를 통하지 않은 봉사 활동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조사는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주어진 정보 또한 간접적인 경험이라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제한된 정보, 봉사 활동 찾는 과정을 너무 오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봉사 활동 계속 찾았대요. 계속 찾았고. 그리고 30여 곳 방문했는데 마포구청 담당하는 치매 노인센터 최선 장조해서 생각했고 거기 가서 일했고 나 상 받았어요. 그리고 열정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경험한 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책임감과 열정을 얘기해 주는 걸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서도 나중에는 글이 딴 데로 가. 그렇죠. 이거 축구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야구 좋다고. 야구 경기보다 갑자기 이 집 치킨 진짜 맛있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제 치킨집 가자는 거. 그렇죠. 야구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책임감과 열정을 가진 거에 대해서 장점, 그 사례를 써줬잖아 지금 자기 본인이. 그 이거를 장점과 열, 그 장점을 썼던 책임과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거기서 중요성을 경험했대. 책임과 열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없네요. 저는 이미 놓쳤어요. 그렇죠. 놓칠 수밖에 없어. 글이 안 맞거든. 네. 논리 흐름이 안 맞죠. 아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 논리조차 없지. 이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자소서의 반 이상 읽었는데 이분의 전공도 모르고 이분의 특기도 맞아요. 모르고 이분이 뭘 잘하고 이분이 뭘 경험했는지 몰라요. 아는 거는 뭐 애니 좀 본 것 같고 네. 뭐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알 네. 필요 없는 것들. 그렇죠. 친구면 알만한 것들 그런 그렇죠. 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뭘 전공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진짜 어떤 느낌도. 저번에 그 법학과 친구. 네. 법학과인데 안전보안 했던 친구. 그 친구는 우리 기억하잖아요. 네. 법학과 한 거.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전공도 모르겠고 우리 김터레 씨 네 모바일 지원했는데 모바일 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해도가 전혀 없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하다못해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 내용도 없어요. 그 장점은 책임과 열정인데 그냥 어떤 그 활동에서 그 경험을 얻었대요. 일기죠 일기. 네. 네. 넘어가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있어요. 또 아, 다른 장점. 장점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장점 또 소통이 따로 있는데 저의 장점은 어떤 문제든지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해요. 네. 네. 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개발을 하면서 아 드디어 뭔지 알겠다. 이공계다 이 사람. 봐봐. 드디어 알았다. 네. 어 요시. 졸업 프로젝트. 졸업하면서 개발. 힌트를 얻었어. 드디어. 네, 네, 네. 어 읽는 사람들이 네. 이제 힌트를 얻는 거야. 네. 개발을 하면서 문제 직면했을 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소통을 통한 시너지로 프로젝트 2등이라는 결과도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이로는 어떤 문제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으로 된 거야? 아 그리고 이게 장점이냐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통의 장점이야. 내 장점이 소통이 맞아, 아니라 넌 소통의 장점이야. 정확한 정리였다. 네. 정확하네. 아주 정확한 정리였어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내가 이거 왜 얘기했지? 토르님 이제 그래, 가보자. 네, 일단 가보자. 이거 넘겨. 끝까지 가봐. 노트북 부시면 안 돼요, 토르님. 단점 나왔습니다. 고심? 와. 와 고심? 와 이거를 낸 거죠. 아 이거를 내면은 봐요 그쪽에서 받아줘요? 아, 여기까지 안 읽었겠죠. 그쵸. 네. 저기 저희가 있죠. 저 위에서 잘렸어 이미. 아, 이거 아니다. 시간 납니다. 어 웨스탱. 그렇죠. 자 저의 단점은 모든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인. 저희 이거 얘기했죠. 맞아. 그렇죠. 우리 저번에 했죠. 이거 완전 티피컬한 거. 예. 티피컬. 모두 다 쓰는. 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아 역시 공식대로 나오고 있어요.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가 와 장점이 진짜. 소통이라며 얘기 좀 해!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주변 팀원들에게 자문을 먼저 구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킨 후 문제 해결 자체 소통을 하라고. 소통을 장점이 그거라면서. 근데 아까 소통을 설명했잖아. 아, 소통의 장점을 그렇죠. 본인의 장점이 소통이라는 얘기 안 했고 소통 장점이 소통의 장점입니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죠. 맞아요. 자소서는 왜 고심 안 했냐. 그러게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자봐요. 자문을 통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하며 같이 생각을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트 얘기? 근데 왜 또 프로젝트 나와요? 그 단점이 고심이라며. 그러니까 단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잖아.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것도 공식인데 기본적인 공식도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계속 가봐요 일단. 이거 끝까지 끝이에요 이게 계속? 아니요 역량 있어요. 아 역량? 네. 이거 테마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이게 장점 단점 한 다음에 역량이 뭐예요 또? 이거 끝까지 다 가야 돼요? 가긴 가야죠 그래도. 네. 역량이 너무 피곤해 소리 난다. 그 역량이 어쨌든 읽어볼게요.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공개 개발자면은 아니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죠. 2016년에 친구들과 게임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모전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당시 유행하던 게임들의 컨셉, 우리가 만들 게임의 장르, 유저들의 흥미를 가질 요소, 그리고 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컨텐츠는 그 당시 유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흐름을 제일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유행하는 게임들의 컨셉은 예전에 유행했던 게임들을 리부트하여 출시하는 거였습니다. 유행하던 컨셉과 팀의 기술력을 고려하여 유행하던 퀴즈 게임을 모티브로 퀴즈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유저들의 흥미를 가질 요소에서는 퀴즈 종류의 다양성과 퀴즈를 푸는 방법의 다양성, 유저들 간의 경쟁, 캐릭터들을 꾸미는 아이템 획득 방법 부분에 가차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하여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잘 쓴 것 같아. 그나마 좀 썼어. 네. 근데 와. 아 근데 이분은 오타쿠 같기도 하면서도 아 근데 너무 글을 너무 못 써. 졸라 못. 기본적으로 글 기본이 아예 없는 분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써요.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사과 농장을 다녀왔어. 네. 견학을 갔다 왔어. 네. 그 갔다 온 거 다섯 줄만 써와. 못 쓸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네.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고 이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했었고 근데 이때 뭘 느꼈는데 또 이거는 했었어. 뭐야. 네. 재평가가 되는 게 우리가 파일럿 방송 때 몇 개 했잖아요. 자소서를. 아, 그 자소서 한 두 개, 세 개 했죠. 아, 그 명자들이. 그 사람들은 그래 방향 그 사람이었고 그래 방향은 잘못됐더라도 지원자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어. 그래도 그 한 단락이 무슨 요지인 거는 그렇죠. 파악했단 맞아요.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그쵸.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뭔 사람인지 중구난방이야. 한 가지 확실해. 뽑으면 안 돼. 그쵸. 뽑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또 반성하게 되죠. 자소서도 너무 못 쓰면은 우리가 힘들구나. 우리가 방송을 진행할 수 없구나. 와 청취자들도 힘들겠구나. 정 PD만 믿어야겠구나. 맞아요. 이거는 조금 마지막 문항 한번 가볼까요? 네. 끝까지 일단 해본 거. 정 PD 편집 좀. 잠깐만 역량 두 개 더 있네. 역량이 두 개나 더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해. 컴퓨터 공학과 수업 중에. 컴퓨터 공학과에 드디어 나왔어. 마지막에 나왔어.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네, 있겠죠. 네. 뭐 시스템 만드는 수업이 있대. 유저를 만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분석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변하는 요구에 맞춰 개발 완료하는 것까지 프로젝트 내용이었다. 이 프로젝트 내용을 통하여 개발 과정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또한 또 알게 되었다. 잠깐만 이거는 역량 아닌가? 역량이 아닌데 이해했다는 거는 이해 감상인데요? 이해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 역량은 그거 아닌가요? 역량 내 능력을 말하는 능력으로 거. 표출할 그... 수 있는 건데 어빌리티 말하는 건데 뭐지 수업 끝나면 대학교에서 후기. 이제 강의 끝나면 맞아. 강의 평가 아, 강의 평가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에브리 타임에 올려야 되는 거 그렇죠 강의 평가 이 교수님 좋아요 맞아요 끝에요 잘 이해했었어요 네. 네 알게 되었습니다 허허 그리고 우리 역량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모르죠 그 사람 역량 또 저 역량 두 개 더 있어 역량이 몇 개야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까 소통 있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또 썼네 와, 그 장점이라며 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은 한글이고 커뮤니케이션 아 영어니까 다른 영역 그 영역 장점이랑 역량은 또 다른 말이니까 그렇죠 아, 그런 맥락에서 또 이해를 그렇죠. 해야 되는구나 성인이 된 이후로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 벌써 아. 커뮤니케이션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아르바이트 했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 직장 동료가 대화의 실패가 일의 효율성 떨어뜨린다고 그리고 매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주고 동료 아르바이트 퇴사 혹은 저의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대. 그럼 잘 못했다는 거잖아. 네. 직장 동료 간의 대화는 업무 외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소통 잘한다면서? 아니 근데 역량은 자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왜 자꾸 깨달아요 이 사람은. 그쵸.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어지는 생존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정말. 이걸 쓴 것 같아.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 알바를 했다. 그쵸. 근데 이런 내용은 너무 사족이야. 네.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애초에 쓰면 안 됐어. 그냥 여기 있는 이 다섯 줄, 여섯 줄을 제가 봤을 때는 지우면 돼요. 그렇죠. 지우면 돼요. 아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자, 역량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나 이게 내 능력이야? 아, 저는 IoT 공모전을 통하여 참여하는 공모전을 참여하여 글씨 교정을 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스마트펜을 기획하였습니다. 공모전 당시 저의 역할은 직접 고객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기능과 형태, 필요한 기술을 최적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객들의 불편함이 감소되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 경험과 그나마 역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맞게 쓰긴 했어. 근데 이분은 진짜 이과생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공대생이죠? 네, 그죠? 항공이니까 근데 공대생이죠. 진짜 떨어진다. 이거는 기본적인 능력이 역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 어빌 이건 몰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진짜. 진짜로. 글의 구조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와. 누가 이렇게 써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쓴다 생각해요. 그럼 뭘 쓰겠어요? 일단은 뭐 자기소개 기본적인 뭐 기본 내가 성장 과정 쓰겠죠.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뭐 경력사. 아니면 관련 경험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장점, 단점, 그다음에 역량, 그다음에 위에 또 자기소개 따로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글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떤 흐름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도 안 읽어봤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대한민국 만약 이공계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쓰면 진짜 문제다. 반성하게 되는 게 자소서라. 자소서를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진짜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말할 게 없어요. 정 PD의 능력을 시험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거 이 코너는 솔직히 통 편집해도 할 말은 없어요. 차라리 잘 쓴 자소서를 들고 와서 한번 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까보거나 뭐 재밌게 썰을 상상 썰을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최초로 지금 세 명의 지금 MC가 아연 실세가며 마이크가 비는 이런 상태를 지금 저희 텐션 오늘 뒤졌거든요. 예. 자, 1부만 해도 저희 중간 쉬었는데 그 전만 해도 막 텐션 쫙 올라와 가지고 아, 오늘 방송 잘 풀린다 했는데 자소서에서 자소서에 당했어요. 자소서 당했어 진짜. 내가 자소서 당했다는 방송 생각. 최초로 지금 우리 새 MC가 아연 실세 가면서 들어오기에 네, 빠졌다. 네. 지금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좀 당황스러워. 네, 상태가 지금. 청취 소감 부탁드립니다. 진짜. 근데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게 공대생들 이분 인서울 공대죠. 그렇죠. 그쵸. 중상, 그래도 중상이 되었건 중상.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능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그 해당 해 수능 봤을 때 160% 안에 드는 학생이죠. 그렇죠. 못해도 160% 안에 드는 이 학생이 글을 이렇게 썼다? 야, 이거는 좀 우리나라 앞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교육계에 이게 현실입니다. 글쓰기 교육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글쓰기 교육이 전무한 교육계의 현실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나라의 미래가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자소서를 몇 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진심이에요. 아, 이건 저번에는 저번에는 그 가능성이 있었어. 이게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1%라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이거는 진짜 책을 안 읽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자기 의견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희망천이니까 희망을 줘야겠죠? 이걸요? 네. 가능해? 이분은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모전에도 참여했고 개발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쓰면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초로 여러분들은 최초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희망을 절하고 있는 희망천님을 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새끼들 조심하세요. 진짜 속빈 강정이라는 게 이런 뽕들 막 GPG 너 할 수 있어. 너 컴퓨터 공학했잖아. 글을 좀 못 써도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새끼라고 말하는 새끼들 조심하세요. 저는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희망만 주고 떠납니다. 아우 안 되면 많은 거야. 맞아요. 근데 저도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뭐 대학교 박사 과정 출신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농담 안 하고 요즘 너무 소프트웨어 쪽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인력 사무소에 가면은 그냥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앉아서 자바 가능한 사람, 뭐 파이썬 가능한 사람, 뭐 가능한 사람 이렇게 줄을 섰대요. 얘가 너무 시장이 지금 거의 레드오션이죠. 제가 봤을 때는 포화예요, 포화. 근데 언어 소프트웨어는 장착이 안 된 것 같아. 언어 능력. 아 근데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저도 옛날에는 학생 때는 글 쓰고 과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글쓰기 과제. 이런 거 존나 귀찮잖아요. 솔직히 책 읽고 공대생들은 특히 안 좋아하죠. 특히 이공계생들은 정말 귀찮아요. 진짜 재미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과제 할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죠. 뭐 서평 쓰라고 이지라면 죽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 돈 주고 시키고 싶어. 그냥. 저도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아씨 그 사람 누구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있어요. 아 네. 그 사피엔스? 아, 사피엔스. 네. 사피엔스를 읽고 서평을 12장을 써오라 했어요. 오 빡세다. 저 그냥 내용 그대로 다 적었어요. 진짜 그 싹 다 적었어. 그냥 싹 다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그냥 싹 다 적었어. 그리고 뒤받았거든요. 그래도 다시는 하고 싶잖아. 성장에 대한 내 상승 욕구 아예 없어. 그 정도로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우리 그래도 좋은 말 한마디씩 해줍시다. 희망천으로서 제안합니다. 제언합니다. 자 이분님, 이분 지인의 지인이죠. 지지죠. 지지. 그렇죠. 지지. 지지해 주세요.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프린트 F에서 벗어나서 컴퓨터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와 글을 좀 배우셔라. 네. 배우면 희망이 있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도르님. 제가 듣기로는 이분 어디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다른 건 필연이라는 겁니까? 하늘의 운으로 그럼 우연하게죠. 그렇죠. 우연하게 그 이제 어쨌든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다 들었어요. 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에서는 안 외국계에서 취업하셔가지고 GDP는 올려줘라. 너무하다. 지진데 진짜. 아 지진이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거 다행이다. 우리 후반부에는 웃겨서. 아니 급속 성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초기 자수서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네. 호모사피엔스가 네. 됐을 수도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닐 수도 있잖아. 아메바 말고. 아니 원숭이일 수도 있어. 우리 휴먼이 아닐 수도 있어. 풀근털 원숭이. 에이플 있죠. 에이플. 풀근털 원숭이. 유인원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치랑 같은 그 뭐지? 에이프긴 해도 그렇죠. 같은 동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희망천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닉값을 해야 되는데 닉값하기 어렵지 이거는. 네, 힘들어요. 제가 희망을 안 언급하는 게 이분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솔직히 좀 슬퍼 이거 내용. 책이라도 좀 읽으시고. 아, 책이라도라 그래서. 아, 짜증나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저도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읽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솔직히 이거 하다 보면은 좀 못 쓴 거 가지고 해야지 까는 것도 있고. 예, 예, 그 예, 재미로 하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렇게... 하염없이 그렇죠. 하염없이 비문의 연속이고 저희가 이제 모든 자소서 내용을 읽어드리면 재미가 없고 텐션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데 일부 부분만 발췌하면은 전혀 무슨 내용인지조차 감이 안 잡혀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요약을 포기했거든요. 네. 웬만하면 그 전에는 일부분 볼드 체하고 제가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은 아예 안 읽으면은 이해조차도 안 돼. 다 읽어도 이해가,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우리 같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방송도 조직이 하는 진짜 악마의 악마의 자소서예요. 지옥에서 온. 네. 제가 관뚜껑에서 자소서를 꺼내왔는데 관 속에 다시 넣어놨거든요. 네. 혹시라도 지금 끝까지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네네. 우리 앞에서 재밌으셨다면 그걸 믿고 3화도 4화도 들어주시고 네, 광고진인데 아 이 새끼 때문에 광고 끊기게 생겼잖아. 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소설에 망한 자소설에 망망대에서 헤매고 있는 새 MC를 보고 계십니다. 자소설의 종영 네. 마지막 대전. 마지막 다시 이제 관으로 화장해서 이제 보낼 거예요. 네, 보낼 거예요. 정도면은 구간참시죠. 구간참시예요. 꺼내서 던지는 거야. 누가 꺼냈어? 부활한 줄 알았는데 불안했어. 네. 우리 화장해서 우리 흔적도 없이 바닥에 뿌립시다. 바닥에 뿌립시다. 아, 아니야 이거는 환경오염이야. 맞아 환경오염. 우리 잘 풍장 하면 풍장하고 우리 나무 밑에다가. 다시는 네. 꺼내지 말아요. 진짜. 혹시라도 저희가 재밌는 자소서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네. 네크로맨서가 돼서 부활 시켜서 광고주님들의 실망감을 돌이켜줄 수. 죄송합니다. 자 이거 지금 희망천님께서 오늘 너무 네 딕션도 딕션인데 지금 아연실세 거의 네. 지금 패닉이에요 패닉. 네. 이런 자소서가 있을 네. 수 있나? 저는 또 이런 느낌으로 전공을 글 쓰는 거라서 네 정말로 못 쓴 글 보면 돌아버릴까. 아까부터 지금 계속 패닉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2부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및 광고주님들 저희가 이러한 자소설만 이렇게 재미없는 자소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또 재밌는 자소서가 네. 오면은 이거를 다시 관장에서 꺼내서 예. 어떻게든 한번 심폐소생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네. 중요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자기 자소서가 재밌다 한번 우리 패널들이 까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하지만 진짜 못 썼으면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사연에 고픈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똥오줌은 안 먹는다. 똥오줌은 가릴 줄 안다. 저희가 한번 똥을 한번 먹어보니까 아 탈라네요. 네, 저희 토르님이 초반에 네. 아우터만을 달리시다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가 앵코 났어요. 앵코 타이어 교통사고. 아우터반이 망했다는 점.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코너 자소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떠셨나요 우리 희망천님? 우리 1부하고 2부까지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어제부터 제가 원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24시간을 방송에 할애했는데 재밌네요. 텐션도 떨었다가 올라왔다가 하고 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1부는 2부는 또 저희끼리 한남 3명 모여서 또 텐션 쫙 올라서 재미로 예, 재미로 했죠. 진짜 저희 네. 완전 저희 이빨로 네. 숨겨져 순전히 네. 저희 이빨로 네. 그래서 저 아까 뭐 광고 소식이 오바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은 청취자도 조금씩 올라서 광고도 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씨 배달의 민족 다니는 새끼가 아니 안 다니는 아니 다니는 배달의 민족 다니는 새끼는 저랑 우리 이렇게 똥을 배달했어 개새끼 똥을 했네 스틱스다 이거 스틱스 개새끼 이게 스틱스였어 우리 보내려고 개새끼가 아 똥도 우리 민족이었어 아, 이 스틱스 개새끼. 네, 이분도 우리 민족이에요. 같이 한결에 어깨동무하고 살 분입니다. 네. 토르님, 우리 토르님. 저는 아 오늘 저도 진짜 저희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 기간을 한 일주일에서 5일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빡세게 준비하는 금, 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번 방송만큼은 뭐 이분 망천님도 그렇고 이분님도 그렇고 금요일 토요일 거의 진짜 하루 종일 하루를 할애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뭔가 저도 그렇고 진짜 처음으로 그 하루 자체를 방송만 생각하는 맞아 그랬어 진짜 약간 방송인인 듯한 약간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약간 되게 재밌고 짜릿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뭔가 애착심도 점점 생기는 것 같고 처음에 저희가 장난식으로 시작했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돈 내놔 씨발 피처 피처리 해주세요. 끝으로 제가 마무리 멘트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울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고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늘 덥기는 한데 저희 방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재밌지만도 않고요. 그렇다고 늘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자극적일 때 또 재밌을 때 그리고 또 슬픈 현실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또 다시 재밌을 때 늘 저희 인생하고 비슷한 방송 같습니다. 인생 숨만 덥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년 여러분들 요즘 날 더운데 일하시느라 여러가지 현실에 치여 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더 열심히 해서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제발. 안녕. 감사합니다.